네가 반한 엉덩이 다른 남자 보라고 짧은 치마 입고서 또다시 네가 원한 여자 관능적인 여자 이젠 할 수 없어 내가 싫어졌니 섹시한 스타킹에 지나뒤친한 화장 내가 보여줄게 I wanna be sexy 이젠 바라고 바라고 바라고 바래도 상관없어 원하고 원하고 원하고 원해도 관심 없어 나란 여자를 놓친 바보는 너야 네가 반한 엉덩이 다른 남자 보라고 짧은 치마 입고서 또다시 내 주위에 자석같이 몰려드는 보이스 I'm a little sexy baby 이젠 바람